햇살이 춤춘다 너의 눈동자 속에 세상이 겹친다 흘러내린 눈물에 가려서 또 다른 세상에 다시 눈을 뜬 나 모든 게 새롭다 미소가 번진다 하루 종일 너 때문에 이런 내가 낯설다 매일 꿈을 꾸는 듯해 사는 맛이 이렇게도 달콤했었나 나 원래 이렇게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나요 이젠 뭐래도 뛴다 사는 동안 미쳐 알지 못했던 나를 깨운다 너를 보면 감동의 눈물이 흐른다 어느 소설 속의 장면처럼 내 맘의 세상이 눈뜬다 달빛에 비친 내 마음의 설레임들 채워지고 채운다 너로 인해 달라졌다 사는 맛이 이렇게도 달콤했었나 나 원래 이렇게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나요 이젠 뭐래도 그리 티가 나요 가슴이 녹는다 얼어붙은 심장이 다시 뛴다 사는 동안 미쳐 알지 못했던 나를 깨운다 너를 보면 감동의 눈물이 흐른다 어느 소설 속의 장면처럼 다시 뛴다 사는 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